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? 1번 3박 4일입니다. 2번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. 3번 방학 동안 여행을 할 거예요. 4번 이번에는 저도 출장을 갑니다.